흉야는 쾌거룡도자 김종은 동지의 역사 속인 신윤사를 여러 나라 종당 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제스꼬소선 친선협회 부위원장은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정이 넘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주체의 혁명 이론과 노선들로 일관되어 있는 김종은 동지의 신윤사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의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인 지침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소장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복무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올해에도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스코 슬로빈스코 공산당 중앙위원회 벨라루시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도이출란도 반지원단 위원장은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절대적인 연대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